근사네. 미남도 아닌 그 사내가 나를 불려요. 목성 같은 그 사내가 나를 불려요. 사랑을 할 땐 누구나 바보가 되지요. 그것도 모르는 그 사내 정말 바보야. 쌀쌀한 그 사내에 인정도 없는 그 사내가 나를 울려요. 목석 같은 그 사내가 나를 울려요.